Let's go. Okay, let's get it.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떠나가 함께했던 추억들 맘에 번져가 너와 처음 만났던 그곳 나 지금 가고 있어 오늘 너를 보면 행복할 것만 같아 꿈만 같아 오늘까지만 yeah, yeah. 다짐했지만 여러분 다 같이 해주세요 다 같이 노래해줘요 1, 2, 3 또 지옥역을 진짜 해봤지 그 시절 다시 볼 걸 아닌데도 그렇기라도 왜 내가 so 끝냈어 하지만 또 너는 찾았지 하루도 안 갔지 이 밤이 다가기도 전에 난 다시 네가 생각나 너와 있는 사진만 보고 있잖아 다짐했던 맘들이 무너져가고 멀리했던 기다릴게 I'll be there 절대 미안하지 않아도 돼 네가 하는 모든 게 다 I'll be there 넌 항상 내게 말해 너무 기다리지는 말라고 또 막연하게 hey. 기다리는 내가 맘에 조금이라도 걸린다면 내가 와줘 baby hey. 여전히 나 여기 혼자 남아 널 기다리고 있어 너의 이름 부르고 있어 지치거나 힘들어질 때면 미안해하지 말고